아유. 근데 또 담요를 개조를 잘했네요. 아주 아주 이쁘네. 네, 좋네요. 아주 제 옷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뭘 입혀놔도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 괜찮네. 네. 네. 자, 오늘도 예.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 뽑히셨습니다. 네, 네. 이건 아주 그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사연 뽑히는 게 거의 로또 확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예. 아구찜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우는 건 이해합니다만 너보다는 시문화가 좀 예쁘지? 라든가 야 장나라 귀엽잖아 라고 말했을 때도 우는 건 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다행히 웃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광복절 특사나 가문의 영광을 보면서도 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게 힘들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니까 눈에서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울어버렸습니다. 착한 건 이해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추신, 만약 제 사연이 방송을 타게 되면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보면 또 핏줄 터지도록 울 겁니다. 예, 울음이 많은 여자친구 때문에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눈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네. 지금의 이 사연은 리플 달아주세요에 올릴 정도로 좀 심각한 사연인 거는 같습니다. 네,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네, 언저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내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습니다. 남친 앞이나 남친 친구들 앞에서 울보, 세상을 참 맑게 보는 친구, 버뜨, 아이 버뜨란 BUT를 얘기하시나 보네요. 예, 우리랑 만나면 호롬을 보고 더 잔인하게 옳지 옳지 옳지 죽여 죽여라고 말하고 밥 먹다 밥풀을 흘리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흔적도 없이 튕겨 날려보내고 머리 감은 지 이틀 됐는데도 귀찮다고 흰색에서 누런색으로 변한 야구모자 푹 눌러쓰고 연예인 나오면 쟤 또 코 고쳤어 쟤 턱 깎았구나 쟤 수다 떨다 남친 전화 오면 어머 자기야 친구들이랑 프랑스 영화 보고 있어 라고 뻥치며 보고 싶다 눈물 글썽입니다. 하루 날 잡아서 그분을 미행해 보세요. 제 친구일지 모르니. 그렇군요. 아, 이거 내숭이다, 이거죠? 네네. 아, 뭐, 여자분들 내숭이야, 뭐. 누나 다섯 명 아닙니까? 아우,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숭 집에 있습니다. 못 살아, 진짜, 내숭 때문에. 아주 더럽습니다. 아니, 생활상이. 아유. 네. 생활상이. 네. 다음 사연 할까요? 그러죠. 예. 제 거죠. 예. 네. 김경희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자기 최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장미 소녀 캔디를 보여주시고 항상 넌 캔디야 캔디 캔디 최면을 걸어주세요. 조금 지나면 진짜 지가 캔디인 줄 알고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안 옵니다. 눈물이 보이면 캔디! 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항상 되새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본인이 테리우스가 돼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테리우스 되는 게 어려운 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네. 캔디. 네. 뭐요? 네? 못 느끼는 거 없습니까? 캔디. 캔디? 네. 달콤하죠. 캔디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부르라고요? 아니요. 예, 예. 외로워, 외로워도 네.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해봐.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예, 그냥 부르고 싶은데 그, 네. 크게 부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야. 좋습니다, 분위기. 야, 정말 그, 예. 야, 정말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야, 만화영화 주제가를 그렇게, 군가같이 그렇게. 야, 정말. 웃으면서 달려. 야,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일부러, 일부러 네. 그런 거야, 일부러. 네, 그렇죠. 예. 자, 다음은 아이디가 제동시 술사주어라는 아이디를 가시죠. 님의 고민을 듣다 보니 되게 사연이 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님의 고민을 듣다 보니 문득 제가 사귀었던 애가 생각나는구려. 문자 답장 안 해줬다고 울고 새벽 3시에 자기 잠 안 온다고 전화했길래 나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한다고 좋게 얘기했는데 전화 끊으려고 한다면서 울고 길거리에서 목걸이를 봤는데 예쁘다 그치? 그러기에 그렇네? 그리고 지나갔는데 목걸이 안 써줬다고 울고 자기 집 오늘 비었다고 놀러오라고 하는데 안 갔더니 울고 그나마 큰 사건들을 나열한 거요. 님보다 더한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당해서 기억이 다 안 날 지경이라고. 버티다 버티다 1년 반 만에 헤어졌는데 난 지금도 내가 이제껏 살면서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이 그 애와 헤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려. 하지만 이 말 한마디 더 들어보면 님이 겪고 있는 일은 그래도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역경인 걸 아시게 될 거요. 글 쓰고 있는 나 여자요. 이렇게 적었다. 야, 이거 완전 히트네요, 이거. 어, 무슨 마지막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역기 호러 소설을 읽은 듯한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 왜 공포 영화에서 갑자기 뭐 하나 툭 튀어 나올 때 어우, 저 이걸 읽고 말이죠. 어우, 이 야심한 밤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이걸 뭐 아니, 관객분들 반응도 예, 그랬어요, 지금. 예. 깜짝 놀래가지고. 글 쓰고 나겠는데, 여자가, 예. 오, 뭐야, 이거. 이런. 어떤 좀 눈치 없으신 분들은, 좀 다, 어, 이러니까, 왜, 뭐, 그게 어때서. 여자래, 어? 어? 이렇게 이제 도는, 아이고. 예, 아유,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분, 아이디, 화장의 압박이라는 분입니다. 요새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압박. 네네. 예. 김재동 씨 같은 경우 이제 눈의 압박 뭐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예. 예. 재밌다고 한 거예요. 사실 얼굴 전체가 압박이죠. 예. 아, 심각한 얼굴로 너 눈썹 떨어졌다라고나 눈 밑이 까매라고 말해 보시오. 여자는 화장 지워진 얼굴을 가족 외 사람에게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오. 가로 열고 참 많은 여인들이 그렇소. 가로 닫고. 참고로 소녀 과거에 고개 숙여 울다 얼굴을 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더이다.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죠. 네네. 여자분들 이렇게 마스카라라 그럽니까 그걸? 마스카라 같은 게 이렇게 검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흙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 특히 미스코리아 경연대회에서 상 탔을 때 예. 예뻤는데 네. 마지막에 거기서 조금 예. 여기서 흙 눈물 흐르고 예. 여기 눈썹이 반틈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있죠. 예. 얼큰이 눈썹이 반쯤 생각만 해도 웃긴다. 다음은 아이디가 아니고요. 이름인데? 실제 이름인데요. 그냥 아이디 같습니다. 성함이 공용배씨입니다. 공용배씨. 그러니까 공용배씨. 아유. 너무 리플을 아주 그 순수하고 감동적으로 달아놨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름에 올리시지 않게. 애인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물병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물병에 꽃을 피우세요. 사랑이라는 건 해결책을 찾기보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물병에 꽃은 시들지 않을 겁니다. 이야, 한편에 시를 써주시네요. 근데 이런 걸 우리 리플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듣고 감동하기보다는 뭐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대표적인 분이 네. 밑에 비아냥거리면서 달아났습니다. 김승철 씨라는 분이 네. 물병보다 물통이나 저수지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되게 비아냥거립니다. 특기입니다. 네. 기타 리플입니다. 기타 네. 리플. 김경숙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나도 가문의 영광 보고 울었는데 혹시 내 남자친구가 남긴 글이 아닌가요? 이걸 보고 있을 우리 리플계가 아닙니다. 예. 백동명 씨가 밑에 비아냥거리면서 달았습니다. 또 저도 그거 보고 울었는데 저도 그 남자 애인입니까? 아주 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눈물이 많은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아마 남자친구의 고민은 다른 예. 것보다 네. 이 험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네. 그 이 리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네. 아름답게 산다.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의 눈물을 보면서 저 눈물을 멈추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이. 그럼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예쁘게 사랑하시고 네. 여자친구분은 좀 더 용기를 갖고 네. 네. 좀 더 그 이렇게 의연하게 네.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생깁니다. 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